여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말한다고 해놓고 내 마음 속속들이 열어보였네 사랑하기 때문에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하는 변덕스런 그대의 장난 앞에 만나면 그냥 무너지는 이 마음을 알고 있는 당신이 미워요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말한다고 해놓고 내 마음 속속들이 들키고 말았네 사랑하기 때문에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하는 변덕스런 그대의 장난 앞에 만나면 그냥 무너지는 이 마음을 알고 있는 당신이 미워요 만나면 그냥 무너지는 이 마음을 알고 있는 당신